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임대표가 2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 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의 신중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까밝혔습니다. 편지는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결의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에는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 SRES 1718, 결의 1718호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 SRES 1874, 결의 1874호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 SRES 2094, 결의 2094호를, 2016년에는 제1차 수소탄 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 SRES 2270,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2006년 결의 1718호는 서문 9항과 본문 1항에서, 2009년 결의 1874호는 서문 8항에서, 2013년 결의 2094호는 서문 7항에서, 2016년 결의 2270호는 서문 11항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유엔 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의 결의들, 포괄적 핵시험 금지 조약이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우주 조약과 같은 연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둘째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천여 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법률적 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부터 결정할 때에 대한 유엔 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어넘어 월권 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 기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유엔 사무국의 법률적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편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